꿈이 아니라 깨어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어. 젖은 눈만은 너를 보잖아. 잔인하게 나를 버리지 마라. 너의 그 입술로 나를 울리지 마. 네가 없이도 나 행복하다고 다시 눈물 흘리지 않을 거라고.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하다는 차가운 너의 그 말도 나 잊어버릴게. 다 없던 거야. 점점 멀어지는 건 잊게 되는 가는 것. 시간의 뒤로 저 기억 너머로 보내야 할 무언가를 찾는 것. 눈부신 우리 그날이 나를 울게. 잊어버려.